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 같이 봉독하시죠. 2절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신사도 운동에 관해서 벌써 세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제가 이걸 한 두 번만 하려고 하다가 이게 길어졌어요. 길어졌는데 앞으로도 한 두 번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사도 운동의 중요한 줄기가 된 빈야드 운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빈야드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포도원이죠. 포도원 운동이라. 그러니까 포도원 교회 뭐 이렇게 된 것은 전부 다 예외 없이 빈야드 운동을 하는 교회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 빈야드라고 하는 이 포도원 운동은 신사도 운동의 아주 중요한 줄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사도 운동은 크게 세 줄기가 있어요. 하나는 1948년도부터 시작된 누진비 운동, 그리고 또 하나는 1982년도부터 시작된 마이클 비클로부터 시작된 캔자스 시티 프로펫, 캔자스 시티의 예언자 운동,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축이 존 윈버를 중심으로 한 빈야드 운동인 것입니다. 이 포도원 운동. 이 빈야드 운동을 시작한 사람은 존 윈버라고 하는 사람인데 1934년에 태어나서 97년에 죽었어요. 벌써 죽은 지 16년이나 지났습니다. 오래전에 죽었어요. 이 존 윈버는 불신 가정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의붓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음악적인 재능이 탁월했고 악기를 잘 다루었고 그래서 음악 전문 대학을 졸업을 하고 1960년대부터 락그룹인 그 Righteous Brothers를 결성을 해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이 Righteous Brothers의 노래 제가 한번 흥얼흥얼 거린 적이 있는데 가사를 잘 몰라서 이제 그런 거죠. 이 Righteous Brothers의 노래가 Unchained Melody라고 한 노래인데 얼마 전에 나온 영화가 있어요.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영화는 죽은 자의 영혼과 접촉한다는 귀신 초혼 영화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과 영혼, 이 고스트 원 제목이 고스트인데 이 고스트의 주제가가 되었죠. 그것이 바로 이 Righteous Brothers의 Unchained Melody인 것입니다. 그 주연 배우인 패트릭 스웨이지라고 하는 여자는 뉴에이지의 신봉자였고 결국은 암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가수로 활약을 하고 이 Righteous Brothers의 그 악기 연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1962년 말 아내와 이혼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퀘이커들이 공부하고 있는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해가지고 1963년, 그러니까 29살이죠. 29살 때에 퀘이커들의 성경 공부에서 개인적인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퀘이커들을 통해가지고 이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아내와 함께 퀘이커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퀘이커라고 하는 집단 자체가 17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조지 폭스, 이름이 이 퀘이커의 창시자 이름이 여우입니다. 조지 폭스. 그래서 이 조지 폭스하고 초창기의 침례교 목사들하고 굉장히 많이 다투었어요. 침례교 목사인 목사들이 이 여우를 구덩이에서 파내야 된다, 그런 책의 제목을 쓴 적도 있어요. George Fox Digged Out of His Burrow라고 하는 그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여우는 구덩이에서 파내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그 퀘이커 운동을 강력하게 비판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퀘이커는 영국에서 17세기 조지 폭스가 창시한 운동인데 일종의 명상운동이에요. 명상운동. 그리고 일종의 신비주의 운동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무시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의 권위를 절대로 무시하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누구한테 무슨 영이 임해가지고 무슨 생각이 임했다 하면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일어난 신비한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집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리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 안에 신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 신성이 있고 이 신성을 잘 키우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퀘이커의 교리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슨 천도교 교리하고 비슷해요. 이 퀘이커는 개신교의 정통교리인 칼빈주의하고는 아주 원수예요. 원수. 이 퀘이커 교도들은 침묵 가운데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고 별도의 성직자, 목사나 설교자나 이런 걸 두지를 않습니다. 미국의 37대 대통령 워터게이트로 물러난 사람 있죠? 워터게이트. 누구죠? 닉슨. 닉슨도 요 퀘이커였습니다. 닉슨 퀘이커였고 한국의 유명한 퀘이커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쓴 함석헌이라는 사람도 역시 퀘이커였습니다. 퀘이커. 그리고 한국의 그 전 국무총리였던 여자 한명숙 씨의 남편인 성공회 대학 교수 박성, 한 글자는 얘기 안 하랍니다. 고 교수도 역시 퀘이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퀘이커는 일종의 신비주의 운동이에요. 성경적인 운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권위를 절대로 무시하는 운동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퀘이커의 신비주의가 바로 존 윈버를 통해서 빈야드 운동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 존 윈버는 1970년대에 퀘이커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1974년에 풀러 신학대학원, 캘리포니아주 파사데나에 있는 풀러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어요. 그는 교수들의 영향을 받았는데 특별히 교회 성장학 교수 피터 와그너 그리고 맥가브런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크게 받아가지고 무엇을 영향을 받았냐면은 표적과 기사와 그리고 치유, signs and wonders and healing, 표적과 기사와 치유, 이것이 교회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려면 교회의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면 된다. 여기에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5년도부터 피터 와그너와 함께 훌러 전도협회를 구성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존 윈버는 1977년 퀘이커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7년 만에 그리고 훌러 신학대학원을 진학한 지 3년 만에 1977년에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애나하임의 빈야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가지고 10년 만에 5,000명 교회로 대형 교회로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주에는 비니아드 교회는 세미나도 많이 하고 연합회도 많이 하고 뭐 강의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쓰고 이래가지고는 전 세계 목사들에게 다 관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목사들 엄청나게 여기 많이 갔다 왔어요. 많이 갔다 오고 또 침례교회 목사들도 엄청나게 많이 다녀오고 그랬는데 빈야드 교회가 이제 캘리포니아주 애나하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빈야드 교회를 수없이 많이 개척을 해가지고는 빈야드가 하나의 대교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교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존 윈버가 죽을 때만 해도 전 세계 600여 개의 빈야드 교회가 생기게 되었다 했습니다. 1982년에는 피터 와그너가 주선을 해가지고 훌러 신학교에 한 가지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교회 성장, Signs and Wonders and Church Growth라고 하는 과목을 개설을 해가지고 목사들을 엄청나게 많이 불러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베톤 루지 루이지애나에서 목회할 때도 우리 동네에도 여기 갔다 온 목사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미국 사람들. 제가 그 노트 좀 보자 그래가지고 노트를 다 복사해가지고 그걸 자세히 다 공부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그 팔 짧은 거 길게 하고 다리 짧은 거 길게 하고 요런 짓들을 많이 하는데 한 가지 참 이상한 것은 창조적인 기적은 절대 안 합니다. 창조적인 거 뭐 죽은 자를 살린다든가 뭐 없는 걸 잊게 한다든가 아니면 병을 낫게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안 해요. 근데 다리 짧은 걸 길게 한다든가 뭐 팔 짧은 걸 길게 한다든가. 그래서 내가 한번 그 사람 보고 해보라 그랬어요. 팔 짧은 거 길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담벼락에다가 팔을 이렇게 대봤다가 이렇게 탁 하면은 짧아진대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른쪽이 짧고 어떤 사람은 왼쪽이 짧고 이랬다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짧은 쪽 팔 나와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짧은 쪽 팔이 점점 가서 딱 맞춰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해보면 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야 이거 약간 좀 구라 같다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In Jesus' name, I command the left arm to come forward. 왼쪽 팔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나와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터 와그너가 그래갖고 다리 짧은 사람을 여러 명 고쳤다. 뭐 이런 얘기인데 참 약간 구라 같기도 하고 이게 전혀 기적 같지 않기도 하고 한데 어쨌든 뭐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도 많이 보고 또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이 존 윈버가 능력 전도, 능력 대결, 파워 인카운터, 파워 에벤젤리즘 이런 책을 많이 써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 책이 엄청나게 많이 번역이 됐어요. 번역이 돼서 많은 목사들이 읽고 이랬습니다. 뭐 보면은 좋은 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위험한 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게 분간이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존 윈버의 교회, 이 비니아드 교회가 언제부터 변질되기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 1981년 어머니의 날, 어머니의 날에 이 존 윈버의 이 비니아드 교회에 이상한 강사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상한 강사의 이름은 로니 프리스비라고 하는 히피족 전도자예요. 이 로니 프리스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척 스미스 목사와 함께 갈보리 채플을 개척을 했던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니 프리스비라고 하는 사람은 최면술을 행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약을 먹던 사람이고 그리고 결국은 에이즈로 죽었어요. 이 로니 프리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히피족인데 그러니까 머리도 길고 좀 이상한 거죠. 행동이 이상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애나하임의 비니아드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에 성도들이 막 쓰러지고 그리고 방언하고 그리고 떨고 막 떨고 그리고 울고 통곡하고 전기가 막 통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예언이 나오고 존 윈버는 야 이게 도대체 이거 무슨 일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냐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콜로라도 주에 있는 친구 목사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전화 내용이 뭐냐면 It's me, John. John 윈버야, 그게 나다. 이제 그런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게 나다. 그럼 존 윈버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확증해 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전화해가지고 그게 나다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인지 아닌지 알 게 뭡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확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윈버가 풀러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능력 전도, 능력 대결 이런 이름으로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고 피터 와그너는 이것을 소위 제3의 물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제1의 물결은 1900년도에 일어난 고전적인 오순절 운동이고 제2의 물결은 1960년도부터 일어난 성공회라든가 개신교라든가 카톨릭을 통틀어서 일어난 소위 카리스마틱 운동이고 제3의 물결이 바로 이 비니아드 운동이다. 이제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범위하게 퍼졌는데 1989년도부터 존 윈버는 마이클 비클의 캔자스시티 예언운동과 가까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윈버는 윈버의 비니아드 운동과 캔자스시티 예언운동은 같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이 윈버는 캔자스시티 예언자들의 성적인 부도도 이 사람들은 성적으로 부패하고 동성연애자가 많고 이랬는데 그것을 비판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들의 예언과 신비주의를 비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윈버는 그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1997년 윈버 역시 암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윈버가 죽고 나서 비니아드 운동은 조금 고개를 숙이게 되었고 윈버가 죽고 나서 새로운 이름으로 등장한 것이 소위 피터 와그너의 신사도 운동인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 자기들이 이 시대의 새로운 사도가 됐다. 여러분, 교회는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 위에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거기 세워진 겁니다. 새로운 사도가 나타났다면 그건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닌 다른 것이에요. 열두 사도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도가 나타났다. 그것은 이상한 교회의 기초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상한 교회가 2000년도부터 새로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소위 신사도 운동인 것입니다. 1994년 1월 20일에는 존 아르노트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존 아르노트와 그의 부인인 캐롤 아르노트가 토론토, 캐나다의 토론토죠. 토론토. 근데 이 토론토는 미국 사람들은 토론토라고 발음하네요. 토라노, 토라노라고 발음합니다. 왜냐? N자 다음에 나오는 T자는 발음을 안 해요. 그러니까 20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20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토론토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토라노 블레싱. 이게 토론토 블레싱입니다. 그런데 이 토론토 공항에 빈야드 교회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존 아르노트가 목사입니다. 존 아르노트. 근데 이 사람은 아르노트 이름을 보니까 아무래도 프랑스 계통인 것 같아요. 아르노 이렇게 발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어는 뒤에 나오는 T를 발음을 잘 안 하니까. 왜냐하면 캐나다는 이 프랑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운 그 국가이기 때문에 불어적인 이름들이 많이 있죠. 퀴벡이라든가 뭐 이런 게 전부 불어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캐나다에서 미시시피 강을 쭉 타고 내려와가지고 미시시피, M-I-S-S-I-S-S-I-P-P-I 세계에서 제일 긴 강 미시시피 강을 쭉 타고 내려와가지고 제일 끝머리에 도착한 것이 뉴올리언스예요. 뉴올리언스. 제가 뉴올리언스에서 5년을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뉴올리언스에 그래가지고 프렌치 쿼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프랑스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지역이 있어요. 프렌치 쿼터. 거기 가면 이제 물건도 팔고 커피도 팔고 술도 팔고 아주 미국 사람들은 가보고 싶은 관광지 제1번이라고 하는 데가 프렌치 쿼터입니다. 나는 가보면 볼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미국 사람들은 거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이 프렌치 쿼터는 가면 재즈 닐 암스트롱 재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흑인들이 재즈를 거기서 불어요. 이게 나팔을 불고 그러면 거기서 구경하고 일불씩 놓고 오고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나다 토론토 여기 이제 그 존 아르노트하고 캐롤 아르노트가 사역을 했는데 여기서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 예배드리다가 낄낄거리고 웃는 현상. 이것을 거룩한 웃음 홀리 래프터라고 하는데 낄낄낄낄낄거리고 웃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다 말고 낄낄낄낄낄낄거리고 웃으면 웃음 소리도 이상해. 낄낄낄낄낄 이러고 웃는단 말이에요. 참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 이런 거예요. 그 왜 낄낄거리고 웃냐 하면 성령은 새술이기 때문에 새술 취하면 사람이 그렇게 또라이처럼 웃는다. 이제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막 낄낄낄낄 웃고 예배드리다 맞고 막 웃고 굴르고 또 어떤 사람 울고 이런 걸 토론토 블레싱 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토론토 블레싱. 제가 보기엔 별로 블레싱이 아닌데. 응? 그 영국 목사들도 토론토에 방문해가지고 토론토 블레싱을 체험하고 돌아가고. 여러분이 유튜브라고 하는 데 가보면 토론토 블레싱을 한번 쳐보시고 거기서 행하는 게 어떤 짓인가 한번 잘 보세요. 낄낄거리고 웃는 게 얼마나 웃기는 짓인가. 진짜로 웃깁니다. 영국의 이 토론토 블레싱을 보고 온 영국 브람프톤에 있는 홀리 트리니티 교회의 목사인 니키 검블이라는 목사가 알파코스라는 걸 개발을 했어요. 이 알파코스 역시 빈야드 운동의 산물인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한다 하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낄낄거리는 걸 체험케 하는 것이에요. 거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파코스도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많이 있는데 처음엔 뭐 공부를 하지만 나중에 목적은 수련회 해가지고는 결국은 낄낄거리고 이 빈야드 운동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파코스도 그 근원이 조금 수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목회자들이 토론토를 방문을 해가지고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는 소위 플로리다주에 있는 펜사콜라에서 펜사콜라 아웃포링, 펜사콜라의 성령 부으심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 목사는 존 킬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킬 패트릭이라는 사람인데 여기도 똑같아요. 집회 중에 낄낄거리는 이걸 거룩한 웃음이라고. 낄낄낄낄. 여러분 예배 중에 막 낄낄낄낄 여기저기서 낄낄낄낄낄낄낄낄 그러면 그거를 정상적인 기독교라고 보겠습니까? 아니면은 미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보겠습니까? 저는 이 빈야드 운동에 처음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책도 많이 읽다가 이 낄낄거리는 거 이 이상한 짓들을 하면서부터 이것은 아니다. 토론토 블레싱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 존 윈버가 로니 프리스비라고 하는 이 히피족을 갖다가 교회 집회를 세워가지고 이 빈야드 운동이 그때부터 극도로 변질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낄낄거리는 웃음을 동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1년 조용기 목사님이 이 펜사콜라에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펜사콜라 사람들은 조용기 목사님이 예언을 했으니까 그분이 예언했으니까 이건 진짜다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자기들의 그 낄낄거리는 웃음을 갖다가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조용기 목사님 팔아갖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운동이 이게 펜사콜라 아웃포링이라고 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이 운동이 1995년도부터 2002년까지 400만 명이 펜사콜라를 다녀갔다는 거예요. 400만 명이. 그런데 이 플로리다주에는 이 존 킬패트릭이라는 사람 말고 타드 벤틀리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 몸에는 온통 문신이 가득해요. 온통 문신이 가득하죠. 동성연애 천사를 다리에다가 문신을 했다는 겁니다. 동성연애 천사. 그리고 이 사람은 동성연애로도 유명하고 또 이 사람은 스텝하고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누라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불륜을 해가지고 결혼한 그 여자는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이상한 간증을 합니다. 아주 머리를 흔들고 머리를 계속 흔들고 백마리 지나갑니다. 흰마리 지나갑니다. 뭐 간증하는 게 완전히 귀신 들린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해요. 이 토드 벤틀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십자가라든가 구원이라든가 영생이라든가 이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항상 성령, 뭐 부심, 뭐 능력, 뺑 그런 얘기만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쳐다보기도 징그러. 여러분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 문신하라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문신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타투 문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예쁘게 그냥 한두 개 그냥 뭐 있네 이렇게 한 거는 봐줄 수 있어요. 있네 여기 뭐 있네 이런 거 그런 건 봐줄 수 있지만 팔뚝이고 다리고 온통 다 문신하. 요새는 그 연예인 중에도 문신하고 다니는 사람 많고 한데 그것은 그리스도에는 해서는 안 될 짓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드 벤틀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문신을 했어요. 그 전에 해가지고 못 지운다 그러면 그건 뭐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되고 난 이후에 문신을 하고 이상한 짓들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집회하면은 성도들이 막 그래. 야, 이 가짜야, 물러가라. 가짜야, 물러가. 그래도 철판 깔고 계속 합니다. 야, 이 터드 벤틀리.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니신이라는 아주 웃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 베니신이라는 사람, 안녕하세요, 성령님. 어? 성령님을 무슨 뭐 아침에 일어나면 보고 인사하고 저녁에는 또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그러는가.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베니신이라는 사람의 집회는 제가 직접 여러 번 가봤어요. 여러 번 가봤는데 여기 무슨 병 났습니다. 저기 무슨 병 났습니다. 무슨 병 났습니다. 무슨 병 났습니다. 무슨 병 났습니다. 난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아, 하고선 막 사람들 나오라 그래가지고 막 쓰러뜨리고. 근데 쓰러지는 것까지는 제가 뭐 인정할 수도 있어요. 사람 머리 밀면 쓰러지지 그럼. 응? 안 쓰러집니까? 그리고 다리 걸면 쓰러지고, 그리고 기도를 세게 할 때에는 손을 얹으면 쓰러지는 현상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강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이 성령의 파워가 임해가지고 손을 얹으면 쓰러지는 현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발 걸어서 쓰러뜨리고 머리 밀면 다 쓰러지지 그럼 뭐 안 쓰러집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쓰러뜨리고 한번 쓰러지면 병이 났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라인 것입니다. 쓰러진다고 병이 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니인이라는 사람이 맨 그 짓을 하고 사람 귀신은 뭐냐, 아담 이전에 인종이 있었는데 아담 이전에 인종이 귀신된다 요따구 소리나 하고, 이 사람보다는 차라리 한국의 김무순동이 나요. 김무순동이나 그건 그래도 뭐 체험이나 뭐 이런 거나 있지. 아니, 아담 이전에 인간이 있었는데 그 인간이 죽어서 귀신됐다고 하는 이런 이상한 학설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이 비니인입니다. 이 사람이요, 제가 미국서 공부하고 있을 때 이 사람 테이프를 갖다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싹 입 닫고 안 합니다. 그러나 저한테 걸렸죠. 전 직접 들어서 아는 거죠. 이 사람이 너 왜 내가 그런 소리 했다고 퍼뜨리고 다니냐? 그러면 너 진짜 그런 소리 안 했냐? 물을 수 있습니다. 베니힌이란 이상한 자도 있고, 여러분 이런 데 넘어가지 마시고 이런 사람 책 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자 거짓 예언자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여자 거짓 예언자 도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 그리고 하이디 베이커라는 사람은 자기가 죽은 자 57명을 살렸다고 구라치고 다니는데 한 명도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 57명 살린 게 어떻게 됐냐, 처음에 8명부터 시작하다가 자꾸 늘어나가지고 57명 된 겁니다.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릭 조이너라고 하는 사람은 모닝스타 미니스트리를 하는 사람인데, 이게 모닝스타라는 게 예수님 이름도 되지만 이게 사탄 이름도 되는 겁니다. 계명성,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찍혔느냐 이 하는 사탄의 이름도 되는 거예요. 근데 계명성 사역 이래가지고는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자와 친교하는 겁니다. 네크로만시라고 하는 죽은 자와 친교, 죽은 영을 불러다가 죽은 영하고 대화하고 이 짓을 하는 것이죠. 이게 릭 조이너. 이 릭 조이너는 프리메이슨의 아주 높은 직위로 대관을 했어요. 프리메이슨. 이 프리메이슨은 아주 무서운 집단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 깊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릭 조이너가 이 프리메이슨의 아주 높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고 이름을 날리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에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한국 기독교 안에도 포도원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포도원 운동이나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 걸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이단도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신령 방통한 역사가 나타나도 여러분 이상한 체험, 길길거리는 거, 짐승 울음소리, 경련, 발작, 그리고 무슨 술 취향 같은 소리, 혼란, 무질서 이런 것들은 노골적인 신비주의지 기독교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들은 성경을 무시해요. 대부분 성경을 무시하고 교리를 소홀히 해. 교리를 아주 우습게 여겨.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칼빈주의를 절대로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 이 이단들이 칼빈주의 싫어하는 거 보니까 칼빈이 옳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저는 여태까지 역사신학을 전공하고 신학교에서 12년을 가르쳤고 목회한 것만 해도 지금 17년이에요. 17년 담임 목회를 17년 했는데 저는 마르틴 루터와 찰 칼빈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훌륭한 선생이에요. 그분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설교자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설교하는 사람은 그냥 그것은 허기는 해도 전도자는 될지언정 프리처의 반열에 올라갈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비주의자들은 공통적으로 칼빈을 공격하고 칼빈 욕을 하고 그렇습니다. 역사의 개신교를 일으킨 가장 위대한 스승을 공격을 하는 것이. 그런데 이런 것이 위험한 것은 뭐냐? 교회 밖에 있는 이단은 우리가 아예 경계를 합니다. 아이고 저건 이단, 저거는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혼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의 비밀이에요. 이 불법의 비밀들은 교회 안으로 은근히 들어와가지고 은근히 들어와서 은근히 미혹하고 은근히 사람을 멸망시키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능력을 사모하고 이런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것을 희생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진리성을 희생시키고 성경의 교리를 희생시키고 진리를 희생시키고 그리고 역사의 위대한 스승들이 가르친 이 올바른 교리, 참된 교리를 무시하는 것은 그것은 또한 경계해야 될 아주 위험한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신령성과 진리성 이 두 가지를 균형 잡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악한 세대에 악한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아버지 택한 자라도 미혹하고자 온갖 기사와 이적을 베푼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런 이상한 운동들에 미혹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온갖 새로운 이름들로 사람을 미혹하고 성도를 미혹하는 이런 운동의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이 행하는 것을 따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기도의 열심과 전도의 열심은 또한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내려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 기도 응답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가십니다. 주여!